널 늘어가는 extra points 본능적으로 이어 빛의 라인 점에서 선으로 보이는 라이즈를 플레인 마치 내 등장에서 던 this digital digital monument let's create 두 발을 땅에 둔채 레벨 날아가 내게 지구방 대평 끝까지 We're navigating everywhere 시간과 장소 전부 다 Beyond no more 이제 다가와 다가와 come alive now 두개의 작은 움직임들과 하나로 모여졌던 도착점 그 모든 시선이 가득 차 Somehow 먼 곳에 있던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난 대답해 Connect, connect me I'm gonna connect, connect you 서로가 서로에게도 synchronize 그 모든 감정들은 말해, 말해봐 전부 여기, 여기 다 지금은 너와 내가 말할 수 있게 Yeah, we're gonna make a big connection 시작해 Yeah, we're gonna make a big Pigeon feeding all these lost souls With my rap flows yeah. 우루와 age of light Like that banjun Beat and 나 없이 피어난 꽃 Age 드러난 Higher world through the wire Where you at right now? 여러 갈래 빛의 wave 모든 방향에서 눈이 멀어질만큼 shining so bright 꺼져가는 tree 거스를 수 없어 Just like gravity 피할 수 없는 destiny yeah. 두 개의 작은 움직임들과 하나로 모여졌던 도착점 그 모든 시선이 가득 차 somehow 먼 곳에 있던 너의 목소리 Connect, connect me I'm gonna connect, connect you 서로가 서로에게도 synchronize 그 모든 감정들은 말해, 말해봐 전부 여기, 여기 다 지금은 너와 내가 말할 수 있게 Yeah, we're gonna make a big connection 서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일에 네가 날 찾아내길 XYZ 그리고 너의 시간에 죽기 더해진 바로 이 순간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 So we can fly away I'm connected to you and you're connected to me 함께 시작해 do it together 마침내 you can connect